말아야 하리. 천하의 많은 할 말이 천상의 많은 별들의 반짝임처럼 바다의 밤물결 되어 찬란해야 하리. 아니, 아파야 하리. 이윽고 누님은 섬이 떠있듯이 그렇게 잠들리. 그때 나는 성가에 부딪히는 물결처럼 누님의 치맛살에 얼굴을 묻고 가늘고 먼 울음 울리라.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인사까지 에코가 돼서 나오네요. 자, 오늘 FM 영화 음악이 보내드린 마음이 맑아지는 시 두 번째로 박재삼 시인의 밤바다에서 띄워드렸습니다. 귀 속으로 막 바다, 그 물이 흘러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셨어요? 이어지는 곡은요, 전남 장성 단광리에서 신경선 씨가 해주는 것보다 늘 받는 것이 많아서 미안한 우리 둘째 언니랑 같이 듣겠습니다 하면서 신청해 주신 영화 마리안의 허상 중에서 Hang on to a dream 프랑스와 자르디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어요. FM 영화 음악의 여름 특집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어제 시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은요 그 뒷시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MBC FM을 이끌어가는 DJ와 PD들이 뽑는 최고의 영화. 오늘은 그러니까 4시부터죠.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 제 바로 다음 시간까지 DJ와 PD들의 얘기를 모아봤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용산구 보강동에서 배현정 씨가 친구 시연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엽서 보내주셨고요. 대전 중구 선화일동에서 김선아 씨가 밤을 하얗게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방송이 되는 것을 꼭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서울 관악구 신림사동에서 김수영 씨 친구 화영이와 함께 이 곡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는 곡인데요. 서울 보건전문대 간호학과에서 2학년에 계시군요.

기억하고요. 그리고 해리슨 포드하고 어느 그 소년이 경찰서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정말 어느 언어보다도 강렬한 그 눈빛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대사 위주의 우리의 영화나 드라마에 비해서 몸짓이라든지 눈빛 이런 것들로 많은 말을 대신하는 그들의 연기에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을 텐데 이 해리슨 포드하고 켈리 맥길리스의 이별하는 장면 참 아쉬웠는데요. 사실은 이 영화는 시작부터 이들의 헤어짐을 그저 예정된 코스로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단 한 번이라도 자기들의 감정에 좀 솔직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요. 그들의 눈빛이 가슴에 남습니다. 또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헛간과 잘 어울리는 고장난 자동차 그리고 또 잘 어울리는 모노톤의 이 샘 쿡의 원더풀 월드가 이 영화를 잘 마무리 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리슨 포드와 켈리 맥길리스가 마구간에서 밀고 당기고 춤추고 그럴 때 흐르던 곡이었죠. 샘 쿡의 원더풀 월드, 영화 위트니 스니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오민 씨, 80년대 후반경이었을 거예요. 10시부터 11시 영화 음악 시간이 그렇게 좀 편안한 시간이었을 때 그때 DJ를 맡으셨어요. 역시 뭐 영화 음악 소개해주는 그 솜씨도 수준급이죠. 자, 이번에는 오후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MBC FM의 FM은 내 친구의 DJ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FM은 내 친구의 이희재입니다. 아, 제가 가장 최고로 꼽는 영화가 있다면요. 뭐 무던히 많은데 이 여름에 갑자기 생각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쪼스입니다. 빠밤 빠밤. 아, 그 음악 생각하면 전 지금도 물이 무서워요. 제가 국민학교 때였나요? 맨날 만화 영화만 보다가 하루는 정식으로 극장에 가서 이 조스란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맨날 우습게만 느껴지던 이 영화가 저한테는 이렇게 실감나고 그렇게 무서운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물에도 못 들어가고 세수도 혼자 못했습니다. 뭐 그 뒤에 어머님께서 이제 저를 물속에 빠뜨리고 이제 수영선수로 키웠지만요. 어쨌든 저는요, 이 여름 되면은 그 조스 음악과 그 조스 입이 생각납니다. 아, 그래서 이 영화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 여러분들 너무 더웁거나 그러실 때 비디오가에 가서, 가까운 비디오가에 가서 조스 CG가 굉장히 많아요. 조스 1, 2, 3까지 있습니다. 빌려보시면 아마 조금 더위가 가시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아, 제가 오늘 뽑은 영화 조스였습니다. 뻔뻔뻔뻔뻔뻔뻔 조스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철수입니다. 예. 이 영화를 멋진 영화 한 편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근에 영화를 잘 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떤 영화가 멋진 영화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도 뭐 1년에 한 두어 편씩은 봤습니다. 제가 근자에 본 영화 중에서는 조금 오래됐습니다. 한 7, 8년 정도 된 거로 생각하는데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바로 그 유명한 세계적인 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그 모차르트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음악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뭐 천재성 또 조금은 좀 괴팍함 이런 것도 물론 저한테 감동을 줬습니다만 저는 그 살리에리라는 궁정 음악가 네, 그 평범한 음악가입니다. 물론 뭐 보통 사람들보다는 음악적인 교육을 받고 또 음악에 대한 열정도 있습니다만 결코 음악에 대한 천재는 아닙니다. 이 샬리에리가 이 모차르트에게서 느끼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보통 사람들이 그 천재에게서 느끼는 경외감이라 그럴까요? 또 질투, 어떤 좌절감 이런 걸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음악을 그 당시 하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천재는 아니고 평범한 음악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그 어떤 복잡한 성격인데 이 복잡한 성격을 이 사람이 아마 아카데미 상도 받았을 겁니다. 이 영화로 머레이 에이브람이라는 배우가 상당히 잘 연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이 보통 사람들이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보다 조금 우월한 사람 또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그 질투도 느끼고 또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자신 능력의 어떤 모자람에 대한 자책감도 들고요. 예, 이 좌절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화를 보면서 음악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역시 저런 그 어떤 천부적으로 타고난 천재들이 하는 거구나.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다. 역시 음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진짜로 음악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이후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그만뒀습니다. 농담같이 들리십니까? 아니 진짜입니다. 그래요. 아,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저도 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같은 음악의 천재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가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원시원한 두 남자 DJ의 최고의 영화 들어봤습니다. 조스가 아니라 쪼스네요. 이휘재 씨께는. 이휘재 씨 최고 영화 쪼스의 테마 들어봤고요. 그리고 배철수 씨 역시 통이 넓은 분 같으세요. 근자가 7년이 근자입니다. 7년 전에 본 영화, 근자에 본 영화라고 소개해 주셨죠. 아마데우스 중에서 영화가 시작할 때 이 곡이 빵 하고 터지면서 그 살리르의 정신병원의 교향곡 제20가제, 배철수의 음악캠프, 정통 팝프로죠. 이 배철수의 음악캠프를 담당하는 조형재 PD, 그 영화를 최고의 영화로 꼽을까요? 저는 배철수의 음악캠프를 담당하고 있는 조형재 프로듀서입니다. 저는 여름이 되면 생각나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오래 본 영화지만 그때 느꼈던 그 느낌과 그 장면들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영화 배우 알랑 드롱을 세계적으로 알렸던 영화 태양은 가득히. 부와 명예와 사랑을 쫓는 한 젊은이의 순간적이고도 충동적인 살인이 평화롭고 낭만적인 지중해와 어우러지면서 애잔한 슬픔으로 저에게 다가왔던 영화입니다. 가난한 알랑 드롱이 부잣집 친구에 대해서 굴욕감과 증오를 느끼면서 살의로 발전하는 과정과 살인 후 완전 범죄를 꾸미는 상황이 이 무더운 여름을 더위와는 별개인 계절로 만듭니다. 추리소설을 각색한 이 영화는 1960년 르네 클레만 감독이 연출을 했고 영화음악의 거장인 니노 로타가 음악을 맡았습니다. 살인과 완전 범죄의 허구를 찌른 여름 영화 태양은 가득히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시죠. 김현철의 디스크쇼를 맡고 있는 최석기 프로듀서입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영화라고 하면요, 시드니 폴락 감독의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그 자전적인 소설 실화를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우선 이 영화의 그 미더기자 강점이라고 그러면은 그 원시적인 땅인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그 인간의 사랑이 펼쳐진다는 점. 그 점이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그 인상적인 장면으로 남는 것이 주인공 로버트 레드포드와 메릴 스트립이 함께 비행기에 탑승해 가면서 어느 병원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그 홍학대가 날아가죠. 그 장면은 정말 문명의 때에 찌든 모든 현대인들에게 어떤 원시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큼 굉장히 감명을 준 그런 장면으로 생각됩니다. 뭐 그 밖에 한 여인의 그 끈질긴 사랑이라든지 그리고 그 여인의 역할을 한 메릴 스트립의 강렬한 연기, 그 연기야말로 메릴 스트립을 할리우드의 최고의 스타로 올려놓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영화 음악을 그 오케스트라의 그 전원적인 배경을 한 오케스트라의 영화 음악이 특히 또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의 조형재 PD, 마치 영화 음악 그 교과서 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영화 태양은 가득히 뽑아주셨고요. 테마 까라벨레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김현철의 디스크쇼의 최석기 PD가 뽑은 영화 Out of Africa의 메인 타이틀 이어들었는데요. 전 최석기 PD의 말을 들으면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즘에 마이크 앞에서 떠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엄청 떠시더라고요. 아, 참 뭐랄까요? 참 오랜만에 옛날 사람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좋던데요. 근데 최석규 PD가 말씀을 하실 때 초기에 박수 하면서 박수 치신 분 있죠? 자, 그분이 이제 자신의 최고의 영화를 말씀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철의 디스크쇼의 DJ 김현철입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최고의 영화 한 편을 꼽으라면은 역시 방화 중에서는 뭐 그다음에 블루가 되겠고요. 외화 중에서는 저는 다른 분들이 많은 좋은 영화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최근에 본 조일러 클럽이라는 영화를 뽑겠습니다. 이 영화는 올리버 스톤이 제작을 했고요. 중국계 미국인, 아니 미국계 중국인인 사람이 감독을 했는데 영화는 전부 다가 미국적인 느낌으로 오지만 그 얘기들은 거의 중국적이고 동양적이에요. 거기에 보면 세 명의 여자들이 나오는데 여자들이라는 것은 어머님, 딸, 그리고 딸의 자식들 그러니까 모두 아홉 명이죠. 그 얘기가 너무나 너무나 그 감동적이고 처절하고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다섯 번이나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울고 또 그 눈물이 마르기 전에 또 울고 마지막에 여자 주인공이랑 아버지랑 그 어머니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장면에서는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창피하도록 울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영화 조일러 클럽가 그 영화를 보면은요 같은 동양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랑 자꾸 비교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머님들 또 할머님들 세대들이 얼마나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를 키우기 위해서 가진 노력과 그리고 얼마나 귀중하게 키웠나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아 저는 그 영화 보니까요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최고의 영화 조일러 클럽 비디오로도 나왔으니까요 가까운 비디오점에 가셔서 2,000원만 있으면 하나 빌려봅니다. 2,000원에 평생의 감동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영화가 시작될 때 하얀 깃털이 하나 포로로 떨어지면서 나오는 곡이었죠. The Story of the Swan, 영화 조일러 클럽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MBC FM 라디오의 문을 닫는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저희 바로 음악 에세이 사랑이 곳에 담당 PD, 유혜자 PD와 진행하는 김지은 아나운서가 뽑는 최고의 영화 들어봅니다. 먼저 유혜자 PD입니다. 저는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로마의 휴일을 최고의 영화로 선택했습니다. 우선 스토리가 흥미가 있습니다. 로마 주재 미국 신문기자가 우연히 만난 공주에게 로마 관광을 시켜주며 벌이는 해프닝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공주의 우스꽝스러운 사진으로 특종기사를 쓸 수 있는데도 그 공주에게 사랑을 느꼈기에 특종기사를 포기한 남자 주인공의 신사도가 멋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공주에게 사진들을 살짝 건네주고 긴 회랑을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나오던 마지막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눈앞에 실리만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소중한 인간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음악 에세이 사랑에 있는 곳에 유혜자 PD가 뽑은 최고의 영화 로마의 휴일 테마 들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진행하는 김지은 아나운서의 얘기 들어보죠. 저는 1990년 프랑스 여행 도중에 프랑스 여학생으로부터 영화를 하나 추천받았어요. 처음에 영화가 나왔을 때 영화사에서는 3시간 정도 되는 이 영화를 그대로 보냈다가는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2시간짜리로 축소 상영을 했는데요. 갈수록 대학생들의 사랑을 받은 나머지 나중에는 3시간 정부를 상영을 했고 또 개봉된 지 몇 년이 지난 그때 그 영화만을 계속 상영하는 극장이 있다고 하길래 저도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갔더니 불어로 더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영화 내용을 파악하기는 힘들겠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말을 못 알아들으면서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웃고 또 안타까워하고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 그 여학생이 옆에서 그러더군요. 대사로 내용을 전하려는 영화는 이미 영화가 아니다. 진정한 영화는 화면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중요 장면이 많이 빠져있는 2시간짜리로 개봉이 됐었죠. 잘려나간 장면도 모두 돌려달라고 말하고 싶고요. 가끔 이런 한여름밤이면 그 주인공 자크 마이오르디 떠나버린 그 푸른 바다로 저도 한번 떠나고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김지은 아나운서 프랑스까지 가서 이 영화를 봤다는 거죠. 그것도 잘린 2시간까지 한꺼번에 다 봤다니 너무 부러운데요. 그랑브루 중에서 에릭 세라의 My Lady Blue 들으셨습니다. 자, FM DJ와 PD들의 최고의 영화 어떠셨어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의 성격만큼이나 뽑는 영화들도 다르죠? 자, 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FM 영화음악의 여름 특집은 계속됩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고요. 여러분 편한 밤 되십시오. MHz 문화방송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널리 보급된 자동차 오디오 현대전자가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전자 제공 15 2시를 알려드립니다. 같이 느껴질 때 거울을 보시면 아마 눈동자가 커져 있는 걸 알게 될 텐데요. 왜 영화관에도 상영 중일 때 들어가면 길도 안 보이고 겨우 더듬더듬해서 자리를 찾지만 시간이 지나면 옆 사람 얼굴도 자세히 보이게 되잖아요. 아, 그런데요. 주위의 조명과는 관계없이 눈동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